나는 사랑을 몰라서 그렇게 웃었나 봐. 네 입술 네 표정들이 너무 좋아. 아플 줄 몰랐었나 봐. 나는 이별을 몰라서 그렇게 웃었나 봐. 하루도 살 수 없는데 네가 없이 그럴 줄 몰랐었나 봐. 울지 마 눈물아, 너 없인 살 수 없다고. 미칠 듯 아픈 가슴이 너를 가지 말라 하잖아. 가지 마 사랑아, 너 하나만 바라보는 바보라서. 가슴을 눌러도 널 지울 수가 없나 봐. 나는 이별을 몰라서 그렇게 웃었나 봐. 하루도 살 수 없는데 네가 없이 그럴 줄 몰랐었나 봐. 울지마 눈물아, 너 없인 살 수 없다고. 미칠 듯 아픈 가슴이 너를 가지 말라 하잖아. 가지마 사랑아, 너 하나만 바라보는 바보라서. 가슴을 눌러도 널 지울 수가 없나 봐. 사랑아, 너 하나만 바라보는 바보라서. 가슴을 눌러도 널 지울 수 없어.